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숙제 해간 날입니다. 박서진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김재희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와! 눈을 뜨니 아침 9시? 큰일 났어요. 지각하거나 숙제를 안 해가면 방과 후에 지겨운 사자 수학을 1시간이나 들어야 하거든요. 영훈이는 우물쭈물하다가 봇물 터지듯 핑계를 쏟아냅니다. 영훈이는 어떤 이야기를 펼칠까요? 과연 벌칙을 면할 수 있을까요? 눈을 떴다. 너무 조용했다. 시계를 쳐다보니 9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분명 9시였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쳐나갔다. 엄마가 쓴 쪽지가 보였다. 엄마 먼저 나간다. 밥 꼭 먹고 가. 세상에, 정신이 번쩍 났다. 화장실로 뛰어가 고양이 세수만 하고 운동화를 구겨 신었다. 현관을 나서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맙소사. 버튼을 눌러봐도 소용없다. 바로 계단으로 뛰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학교 가기 정말 싫었는데 나를 알아주는 친구도 없고 공부도 재미없었다. 급식도 흰 우유도 다 싫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고 꼼지락거리고 안 일어났더니 엄마는 아예 깨울 생각도 안 낸다. 9살이면 뭐든지 스스로 알아서 할 나이라나? 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마음도 몰라주면서. 문제는 벌칙이다. 지각하거나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이 주시는 벌칙을 받아야 한다. 어우,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사자 수학을 방과 후에 1시간이나 들어야 하는 것이다. 선생님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달콤해서 5분도 안 돼 스르르 잠에 빠져들게 한다. 아무리 허벅지를 꼬집고 이를 꽉 깨물어도 소용없다. 차라리 맞는 게 낫지. 그 지겨운 걸 1시간씩 듣는 건 정말 괴롭다. 오늘은 무슨 핑계를 댈까? 선생님은 나를 핑계 대마왕이라고 한다. 하지만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이제 난 죽었다. 사촌동생이 놀러와서 늦게 잤다고 할까? 아니면 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늦었다고 할까?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생각하며 교실 앞까지 숨도 안 쉬고 뛰었다. 어? 그런데 선생님이 보이지 않았다. 자율학습 시간이라 그런가? 슬며시 뒷문을 열었다. 드르륵.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아빠가 노래방에 다녀왔을 때랑 비슷한 쉰 목소리가 들렸다. 배영은! 아뿔싸! 하얀 마스크를 쓴 선생님이 교실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꼭 영화 속에 나오는 스크림 가면을 쓴 것처럼 무시무시해 보였다. 선생님이 마스크를 턱 밑으로 쓱 내렸다. 왜 지... 에치! 각... 에치! 재채기를 하느라 선생님 말이 자꾸만 끊어졌다. 배영훈 너 왜... 왜 지각... 그... 선생님이 이번엔 기침을 심하게 했다. 달콤했던 선생님 목소리가 오늘은 몬스터처럼 변해 있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킥킥거렸다. 잘못했어요, 선생님.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설명을 해봐라. 왜 늦었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숙제를 펴고. 에이치! 숙제라고? 분명히 없다고 들었는데 아이들은 책상 위에 공책을 올려놓았다. 창민이를 바라봤다. 나랑 눈이 딱 마주친 창민이가 혀를 쏙 내밀었다. 뭐야? 그럼 숙제 없다는 소리가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어제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이 급해 나갔다 왔을 때 칠판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은 그날 숙제를 칠판에 적어놓는데 어제는 칠판이 깨끗했던 것이다. 혹시나 해서 창민이한테 물어봤더니 숙제가 없다고 했다. 휴, 바보같이 창민이 말을 믿다니. 영훈이, 너도 숙제를 꺼내어라.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꼭 감았다. 숨까지 꼭 참았다. 숙제까지 안 해온 모양이구나. 숙제. 숙제 없다고 거짓말한 창민이 때문에 못해왔다고 말하려던 순간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내 턱을 들다가 냅다 재채기를 했다. 내 얼굴에 침이 튀는 바람에 하려던 말이 쏙 들어가 버렸다. 선생님은 미안하다는 말도 않고 코를 팽 소리가 나게 힘껏 풀더니 코푼 휴지를 쓰레기통에 정확하게 던져 넣었다. 좋아! 선생님의 쉰 목소리가 점점 공포스럽게 들렸다. 자율학습 시간이고 오늘 선생님이 말을 할 상황이 아니니 영훈이가 왜 숙제도 못하고 지각을 했는지 발표해봐라. 잘하면 벌칙을 면제해 줄 테니. 선생님은 나를 교탁 앞에 세우더니 내 자리로 들어가 앉았다. 그러고는 마스크를 코 밑까지 쭉 올렸다. 이건 아닌데. 아이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로 쏠렸다. 32명의 아이들이 눈을 반짝거렸다. 만날 보는 얼굴인데도 오늘 처음 보는 것만 같았다. 입이 바짝 말랐다.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가 선생님이 앉아있는 자리까지 들릴 것 같았다. 어서 시작해라. 마스크 속에서 나오는 선생님 목소리가 음침했다. 그러니까 입술에 침을 발랐다. 벌을 안 받으려면 무슨 핑계든 대야 하는데. 어서! 내가 우물쭈물하니까 선생님이 눈을 째리며 마스크를 슬쩍 내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기침을 더 심하게 했다. 목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다. 나도 감기에 걸려봐서 안다. 저럴 때는 물을 마셔야 한다. 선생님, 물부터 갖다 드릴까요?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문 쪽으로 돌렸다. 물을 떨어가면서 핑계거리를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누군가 내 발목을 꽉 잡았다. 물 여기 있어. 예민이다. 예민이는 학교에 있는 물을 마시면 두드러기가 난다고 꼭 집에서 끓인 물을 병에 담아 가지고 다니는 애다. 선생님이 예민이가 준 물을 한 모금 꿀꺽 삼켰다. 자리에 앉은 예민이는 두 손을 턱에 괴고 나를 보며 눈을 깜빡거렸다. 이제 문제 없으니 빨리 얘기나 하라는 신호였다. 얄미운 개집애. 그러니까 나는 다시 한번 입술에 침을 발랐다. 주먹을 꽉 쥐었더니 손에 땀이 났다. 손을 펴고 흔드니 그제야 시원해졌다. 아! 그때 버뜩 할 말이 떠올랐다. 어제 학교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슈퍼를 지나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뒤쪽이 자꾸만 이상한 거예요.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걸으면 천천히, 빨리 걸으면 빨리 따라오는 것 같아 귀가 쫑긋 섰어요. 심장에서 쿵쿵 소리가 났고요. 무섭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갈수록 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면 뭔가 확 달려들 것 같아 앞만 보고 걸었어요. 그런데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던 애들도 몸을 틀고 엉덩이를 들썩였다. 그건 바로 개였어요. 뭐야? 에이 시시해. 겁쟁이. 애들이 우우 소리를 질렀다. 우리 아파트에 자주 오는 떠돌이 개예요. 기분이 좋으면 그 자리에서 한 바퀴씩 돌아서 둥그리라고 불러요. 원래는 애완견이었대요. 몰티즈거든요. 지금은 아무데서나 자고 아무데서나 뒹굴어 지저분하지만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게 있어요. 큰 눈을 반짝이며 은영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주인이 이사가면서 버린 개인데요. 쓰레기통을 막 뒤져요. 은영이가 맞장구를 치니까 말하기에 조금 자신이 붙었다. 그 개도 그래요. 아무거나 마구 집어먹어요. 애들이 먹을 걸 던져주면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다녀요. 둥그리는 내가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따라왔어요. 아무래도 가방에서 나는 냄새 때문인 것 같았어요. 어제 반장 엄마가 햄버거 사다 줬잖아요. 배불러서 반만 먹고 반은 가방에 넣어뒀거든요. 공터에 가서 햄버거를 꺼내줬더니 한 입에 넣고는 몇 번 우물우물 하더니 꿀꺽 삼켜버렸어요. 정말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도 배가 고픈지 내 손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더 줄 게 없어 머리만 쓰다듬어 줬어요. 그랬더니 한 바퀴 빙 돌고 내 손을 핥아줬어요. 야! 따지기 대장 한별이었다. 한별이는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애다. 길거리를 떠도는 개를 함부로 만지면 어떡해. 병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 엄마가 그런 개들은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고 했어. 전염병 덩어리라고. 너 집에 가서 손이랑 다 깨끗이 씻었어? 씻었나? 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우물거렸다. 그러자 한별이가 아는 척을 하며 말했다. 먹이를 자꾸 주니까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런 게 옆에는 절대로 가지 말랬어. 불쌍하잖아. 은영이가 한별이 말을 막았다. 그러다 병이라도 걸리면 누가 책임지니? 한별이가 톡 쏘아 붙였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야지. 내가 나서서 대꾸했다. 걔가 말을 안 들으면 버릴 수도 있잖아. 한별이도 지지 않고 따졌다. 그럼 너도 말 안 들을 때 엄마가 버리면 좋겠냐? 그건 싫어. 한별이가 손을 내저었다. 그만. 선생님이 책상을 탕탕 두드리며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손짓했다. 휴, 다행이다.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지기 좋아하는 한별이한테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정말 힘든데. 그게 다예요. 그렇게 둥글이랑 놀다 깜짝 놀랐어요. 그새 학원 갈 시간이 되었거든요. 선생님이 다시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렸다. 그러니까 숙제를 못해놓은 이유가 둥구리 때문이라는 거냐? 네, 둥구리가 안 나타났으면 일찍 들어가서 숙제를 했을 거예요. 선생님은 내 말을 못 믿겠다는 듯 실눈을 뜨고 고개를 살살 흔들었다. 요 녀석, 설마 하루 종일 놀았다고 하진 않을 테지? 물론이에요. 그래서 불이 났기 집으로 뛰어가 학원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빨리 갔다 와서 숙제를 하려고요. 그런데 뭐? 자꾸 뜸을 들이자 아이들이 두두둥 책상을 두드렸다. 어떤 아이가 혼자 놀이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소예요. 시소는 둘이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이쪽 한번 눌렀다, 반대편 한번 눌렀다 하면서 놀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창현이가 툭 끼어들었다. 창현이는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하고 있는 걸 보면 주머니 칼로 끊고 냅다 달아나는 아이다. 불쌍해 보이잖아. 은영이가 큰 눈을 글썽이며 또 끼어들었다. 놀이터에서 노는 게 뭐가 불쌍해? 난 나가서 놀 시간도 없는데. 창현이가 투덜거렸다. 혼자 있었다잖아, 친구도 없이. 말끝을 흐리며 은영이가 대꾸했다. 야, 배영훈이 이야기하는데 왜 너희들이 끼어들어?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유철이가 짜증을 부렸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선생님까지 나서서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힘겹게 말을 하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 발이 저절로 그 애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어요. 네가 간 거지. 어떻게 네 발이 저절로 가? 창현이가 말꼬리를 잡았다. 조용히 해. 아, 왜 자꾸 끼어드는 거야? 궁금한 걸 못 참는 유철이가 짜증을 부렸다. 나도 기분이 나빠 이 말을 찌푸렸다. 알았어. 배영훈 미안해. 빨리 해. 창현이가 사과를 했다. 나는 다시 인상을 펴고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애였는데 얼굴이 하얗고 귀여웠어요. 긴 머리는 하나로 묶었고요. 김연아 선수처럼 까만 스키니진이 잘 어울렸어요. 가까이 가니까 그 애가 먼저 나를 보고 웃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오빠, 이 아파트 살아? 세상에, 그 애가 처음 보는 나한테 오빠라고 불렀어요. 오빠라는 말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나는 얼른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 애가 또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오늘 106동으로 이사 왔어. 106동은 우리 집 바로 옆이에요. 나는 107동에 살거든요. 왜 혼자 있느냐고 물었더니 심심해서 나왔다고 했어요. 엄마가 멀리 가지 말고 놀이터에만 있으랬대요. 그럼 같이 놀아줄까?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 애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졌어요. 나는 시소 앞으로 잽싸게 달려갔어요. 그 애가 먼저 시소에 앉았어요. 그래서 나는 반대편에 앉아 그 애와 마주보며 두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쿵덕쿵덕 발방아를 찧었어요. 달팽이 집에도 들어가 놀았어요. 말도 탔고요. 얼마나 신나던지 지금까지 놀이터에서 별로 놀아본 적이 없거든요. 놀 친구도 없었지만요. 맞아요. 만날 레이스 달린 드레스만 입고 와서 공주라는 별명이 붙은 순지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가 우리 아파트에 이사 온 건 여러 가지 시설이 좋아서라고 했거든요. 놀이터도 좋고 헬스장도 좋다고 말이에요. 나도 처음엔 놀랐어요. 학교에도 없는 놀이시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뭐예요? 엄마는 아파트 헬스장엔 안 가고 길 건너에 있는 휘트니스 클럽에 가는 걸요. 나는 놀이터에 못 나가게 하면서요. 어차피 나가서 놀 시간도 없잖아. 나는 이번에 영어학원 한 군데 또 등록했다. 이제 숨어서 게임할 시간도 없어. 게임대장 민성이가 끼어들었다. 놀이터도 심심할 거야. 나도 창문으로 빈 놀이터만 구경해. 저녁 때 학원 갔다 돌아온 뒤에 나가면 어른들한테 혼나. 밤에 시끄럽게 떠든다고. 놀이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웅성거렸다. 선생님이 손을 들자 아이들이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었다. 그 애하고 뺑뺑이도 탔어요. 발로 땅을 힘껏 밀었더니 그 애의 머리카락도 뱅뱅, 아파트도 뱅뱅, 사람들도 뱅뱅, 나무들도 뱅뱅 돌았어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봤는데 하늘도 돌고 구름도 돌았어요. 그 애의 웃음소리랑 내 웃음소리도 뱅뱅 돌았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그 애가 뺑뺑이를 멈춰 세웠어요. 아파트 7층에서 어떤 아줌마가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엄마였나 봐요. 그 애는 알았다고 소리치더니 내게 손을 흔들고는 뒤돌아 가버렸어요. 그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빨리 학원 갔다 와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놀이터 때문에. 그러니까 숙제를 못 해온 이유가 놀이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냐? 설마 그 애랑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하지는 않겠지? 선생님이 마스크를 윗입술이 보이도록 내렸다. 입술이 마스크에 부딪혀서 선생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러자 예민이가 얼른 일어나서 선생님께 물을 드렸다. 선생님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물론이에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 길로 학원 가방을 들고 뛰었어요. 지각은 했지만 학원에 가서는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문제를 풀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숙제를 하려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 눈이 모두 그렇게 물어보고 있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처음엔 잘 안 보이던 아이들이 점점 더 잘 보였다. 자세히 보니까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코훌쩍이 진수도 보였다. 형종이랑 영진이도 보였다. 쟤들도 우리 반이었나? 그러고 보니 인사도 안 하고 지낸 애들이 꽤 많았다. 학원 공부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막 달려왔어요. 머리카락과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도록요. 둥그리도 못 본 척하고 뛰었고요. 놀이터도 안 쳐다봤어요. 집으로 뛰어들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학원을 뛰어갔다 와서 소화가 잘 됐나 봐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간식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는 요즘 정말 바쁜 체예요. 일을 시작한 뒤로 매일 일찍 나갔다 늦게 들어오거든요. 아침에는 깨워주지도 않고요. 여하튼 여기저기 뭐가 있나 뒤지다 드디어 찾았어요. 라면이지? 명진이가 한 번에 알아맞혔다. 역시 간식 대마왕답다. 헤헤, 맞아. 라면을 꺼내왔지만 어떻게 먹을지 고민했어요. 라면을 부셔 스프를 뿌려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끓여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을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쯧쯧, 라면도 한번 안 끓여보다니. 인선이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찼다. 난 도사야. 진수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아주 쉬워. 물 끓을 때 그냥 넣기만 하면 되거든. 말도 안 돼. 생각을 하고 넣어야지. 라면의 생명은 물이거든. 물을 알맞게 부어야 라면이 맛있는 법이라고. 오, 강인선. 라면 끓여본 것처럼 말하는데. 그럼 달걀은 언제 넣었는지도 알아? 당근이지. 라면이 거의 다 끓은 다음에 넣어야 맛있어. 인선이가 똑부러지게 대답을 했다. 정말 라면을 많이 끓여본 것 같았다. 나는 한 번도 안 끓여봤는데 엄마가 가스레인지 함부로 쓰면 위험하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거든. 예민이가 고개를 흔들었다. 예민이의 말에 여기저기서 나도 우리 엄마도 그래 라고 맞장구를 쳤다. 나는 교탁을 소리나게 탁탁 두 번 쳤다. 이야기가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았다. 이러다가는 선생님한테 혼이 나고 방과 후 벌칙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안 돼!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하던 말을 꿀꺽 삼킨 아이들이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그 틈에 잽싸게 말을 이었다. 싱크대 수납장에서 냄비를 꺼내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어요. 조금 불었지만 냄새는 끝내줬어요. 김치를 꺼내고 라면을 그릇에 담으려고 국자로 건지는데 면이 자꾸만 주르르 미끄러졌어요. 할 수 없이 젓가락으로 건지다가 여기저기 흘리고 말았어요. 라면은 냄비 뚜껑에 먹는 거야. 그건 진수 말이 맞네. 선생님이 맞장구를 쳤다. 선생님도 입맛이 당기는지 마스크가 블룩블룩 움직였다. 선생님은 달걀을 넣어요, 안 넣어요? 창현이가 선생님을 보며 불쑥 물었다. 선생님이 대답을 하려고 마스크를 내리려는 찰나 순지가 먼저 새치기를 했다. 선생님은 안 넣어드시죠? 어떻게 알았느냐? 난 안 넣는다. 그걸 넣으면 라면 본래의 맛을 잃거든. 선생님이 다시 입맛을 쩝쩝 다셨다. 기침도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선생님은 여러 가지 맛이 섞인 걸 몹시 싫어해서 해물탕도 안 드신다고 했잖아요. 최순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창현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저번에 내가 올백 맞아서 피자 사왔을 때 말씀하셨잖아. 내 머리는 그때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거든. 순지가 자기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톡톡 쳤다. 녀석,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선생님은 기분이 좋은지 흐흐거리며 웃었다. 그런데 어쩐지 몬스터가 내는 소리처럼 으스스했다. 나는 얼른 다음 말을 꺼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